M.A.D. Sound Hollow back, Johnny Sam Let's go collaboration 미 바닥이 난 너 위로 내려갈게 두 손 더 위로 Excuse 네 맘에 위로 서서히 널 taking over Why? What? That is chill, chill, chill You better tag, tag, tag, tag, tag, tag it off So drop it back, back, back it up 터지는 jackpot, city 너 데리고 나 with it So get it poppin', we dope it up I'm the last bat, ain't nobody stop 뜨거운 눈 돌방, this is why I'm hot 난 누구의 나, 친절한 Lady Kim 머리 빛이 위로 막대 먹은 나는 Lady Kim 미리 말해줄게 내 랩은 불펌 할 거라면 보여줘 너의 춤춰 아님 디따리처럼 씹혀 oh. 두 번 그 이상은 너 토자 I'm sick girl 밑바닥이 난 너 위로 내려갈게 두 손 더 위로 Excuse 네 맘에 위로 Hello back 밑바닥이 난 너 위로 내려갈게 두 손 더 위로 Excuse 네 맘에 위로 서서히 널 taking over We 없는 우리 two So what player girls number one 이런 걸 기다렸잖아 힙합의 wonder girl I'm a B to the O to the G to the Y 모르시겠다면 그냥 날 like 따라와 설명하기도 귀찮아 지치잖아 뭐지 않아 다가가 사로잡아 널 taking over 사로잡아줄게 널 taking over 눈 깔아 찾아봐라 난 내 클로버 special 누가 말아 들어주려 들어주려 눌러 놀아버려 flow line 길을 달릴 때 넌 만족 driving 중년에 출발해서 치조 말고 diving 허나 넌 코올리게 목느라 나 white tee 왜 자꾸 나를 봐나 just doing Nike 밑바닥이 난 너 위로 내려갈게 두 손 더 위로 Excuse 네